제25과 물건 찾기 Lección 25. Búsqueda de artículos perdidos.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n qué puedo ayudarle?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 maleta.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En dónde la perdió?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La dejé al bajar del taxi. 택시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택시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Recuerda usted el número del taxi?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No, no lo recuerdo.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Cuál es el contenido de la maleta? 여권과 서류입니다. 여권과 서류입니다. Tenía mi pasaporte y documentos.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Por favor, anote su nombre y número telefónico.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pero recuperarlo pronto.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aremos todo lo posible. Hasta aquí la lección 25. Estudi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잃다. Perder. 기억하다. Recordar. 서류. Documento. 적다. Anotar. Veamos ahora el vocabulario relacionado en caso de emergencia. 도와주십시오. Ayúdeme, por favor. 위험합니다. Es peligroso. 몸이 아픕니다. Estoy enfermo. 병원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l hospital. 약국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 la farmacia. 경찰서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 la estación de policía. 대사관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 la embajada. 호텔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l hotel. 공항에 데려다 주십시오. Lléveme por favor al aeropuerto.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el hospital?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la farmacia? 경찰서가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la estación de policía?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la embajada?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el hotel?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Dónde está el aeropuerto? 현금을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 dinero.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 billetera.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 pasaporte.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s documentos.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습니다. Perdí mis cheques de viajero.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Llame por favor a la policía. 의사를 불러주십시오. Llame por favor al médico. 구급차를 불러주십시오. Llame por favor a la ambulancia.